어두 웠 지만 나의 과거 는 힘이 들었 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 를 사랑 할수있 다면 내가 추억 의 그림 을 그릴 수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. 나의